가슴 아프게 울지 말아요. 우리 다시 못 볼 것처럼 찬바람 불어 쓸쓸해지며 그때 내게 돌아와요. 너무 사랑했으니 기억해줘요. 이런 날 알아줘요. 나를 잊지 말아요. 단 1초라도 한순간도 그 기억에서 죽을 만큼 나 사랑했던 사람 보고 싶다. 그리워서 외쳐본다.